2016년 10월 3일 월요일 새벽 2시를 조심해 조심해. 안녕하세요. 저는 홍시 율지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처음이니까 그래요. 이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봅시다. 그래요. 네, 네 율지님 먼저. 네. 저는 안녕하세요 먼저 해야 되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북경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이고요. 1996년 7월 16일생 GT 별자리 개자리. 너무 디테일하다. 아, 너무 디테일한데? 괜찮아. 나에 대한 이런 프로필을 얘기해주고 싶었어. 한중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노래 추천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맞아.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뭐 저번 학기에 북경에서 신방과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네. 네. 알아요. 말 안 해줘도 알아요, 그런 거는. 아니, 사람들이 모르니까. 뭘 여자 프로 남자겠어요? 이 목소리에? 아, 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 좀 오지라퍼예요.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있으면 그걸 꼭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해. 아, 맞아. 나도 그래요. 너무 오지랖퍼야. 맞아, 맞아. 저 심지어는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너무 좋은 캐롤들이 있는데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서 막 이메일로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아. 막 이짓하고 왜 그러는 거야. 그랬었고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 미미주크박스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예, 중국 음악을 소개해드렸었어요. 마지막 회에 제가 나옵니다. 네, 그때 마지막 편이자 특별 편이자 이 새로운 팟캐스트의 예고편으로 그렇죠, 파일럿이었죠. 네, 그렇죠. 재밌게 녹음했고요. 이제 진짜 이 새벽 2시를 조심해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첫 방송이네요, 드디어. 그러면 오늘 저희가 뭘 들려드릴 거죠? 우리 프로그램 소개를 안 했어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었어? 아니, 우리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짚고 넘어갑시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무엇인지 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럴 수 있나요? 나 긴장했나 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괜찮아요. 팟캐스트라고 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저희 프로그램은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뭐 여러 나라의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솔직히 뭐 누가 중국 노래 얼마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그쵸. 그러한 노래들을 저희가 콕콕콕 집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발굴을 네. 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네. 팟캐스트입니다. 네, 아주 보석 같은 노래들 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왜 우리 팟캐스트 제목이 새벽 2시를 조심해였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저희는 일단 1번이 있습니다. 제가 1번을 얘기할까? 1번은 새벽 2시에 감성을 조심해. 그렇죠. 새벽 2시에 그런 폭발하는 그런 내 안에 흑염룡이 불타오르는 그런. 왜냐면 새벽 2시에 진짜 사람이 감수성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면, 자칫하다가 좋은 노래를 듣고 막 감성 폭발해가지고 SNS 아 제발 제발 막 보고 싶다는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노래에 꽂혔어 그러면 보통 막 새벽 2시까지 뭐 잠 못 자고 그 노래만 줄창 듣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잖아요 새벽 2시가.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의미로 새벽 2시를 조심해 라고 이름을 그렇죠. 정했어요. 짓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소개는 다 끝난 거죠? 네. 네. 네네. 아, 매주 몇 월 몇 시에 업로드가 될 것인가? 아, 그거는 저희가 보통, 이게 왜냐면 한 분은 학생이고 또 한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말에 만날 생각이에요. 그렇죠. 녹음도 주말에 할 거고 이래서 뭐 별다른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일요일 새벽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 새벽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보통 한 월요일 날 듣는 사람도 많겠다. 그럴까요? 네. 그래요. 좋겠네요. 들어주세요. 네네네. 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근데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중국 노래와 일본 노래를 소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되게 처음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더 뭐라 하죠 그거를? 좀 더 뭐죠? 의미를 두면 안 되지만 의미 깊어. 그게 뭐야?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런 노래들로 인해서 저희가 중국 음악, 일본 음악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 스타트로 끊기 좋을 것 같아서.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서 이제 흥미를 느끼셨으면. 그쵸.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네, 정말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뭐 첫 노래는 제가 선곡하나요? 네, 가나요? 네, 네, 네. 갑시다. 저는 제가 미미에서도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저는 정말 제일 좋아하는, 제일 애정하는 가수가 대만 가수 노광중 씨예요. 로광중. 로광중. 로광중. 네. 네. 미안합니다. 로광중. 진짜 사랑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사람만큼 노래 부를 때 행복한 얼굴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사를 쓰기도 하고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냥 진짜 싱어송라이터거든요. 근데 가사가 너무 귀엽고요. 되게 생활에 관한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 대부분은 사랑 노래만 주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많은 그쵸.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생활에 관한 가사. 물론 사랑에 관한 그런 노래도 있긴 한데. 그쵸. 또 그런 노래도 되게 로맨틱해요, 또. 귀엽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로맨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고 아, 노래도 제가 처음으로 이 노래를 이 사람 노래를 들으면서 중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어디서 들으셨나요, 처음으로? 그게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날로구 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렇죠. 중국의 관광 명소입니다. 네, 많이 가보셨죠? 그렇죠. 한 세 번 가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기를 갔는데 거기 보면은 음반 가게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반 가게가 작게 있습니다. 근데, 나 가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면 그 혹시 막 비틀즈 뭐 이런 거 막 기념품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팔고 팔고 아니 아닌가요? 기념품까지는 파는지 모르겠고 그냥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 음반 가게에 그 CD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되게 작아요. 분위기가 괜찮나요? 분위기는 그냥 들어가면 그냥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좋아요. 딱히 앉을 데는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음악 듣고 그리고 좋은 게 사장님이 음악을 추천해 주세요. 아, 좋네요. 네, 저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 중국 노래야?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데? 듣고 있다가 진짜 괜찮은데? 사장님한테 빠지셨네요. 물어봤어요. 가서 이게 네. 무슨 노래예요? 그래서 가수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막 CD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노래인데 대만 사람이고 뭐 인디 음악을 하는 애야. 영업을 시작하셨죠. 아니 근데 엄청 되게 잘 설명해 주세요. 친절하시게. 네, 그리고 사라고 강요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원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지. 약간 우리 같은 분들이네요. 오지라퍼. 좋은 의미의 오지라퍼인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날 가서 다른 CD 몇 장을 같이 들었어요. 사장님이랑. 네. 듣고 그날 CD 한 장인가 두 장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 샀던 첫 CD가 노광중 씨의 그 앨범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이 방송을 통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 노래가 바로 그때 제가 그 레코드 가게에 가서 처음 들었던 노래 그거예요. 네, 그거요. 네, 네. 그 제목은 바로 만 링훈, 느린 영혼입니다. 그렇죠. 네, 느린 영혼. 그럼 일단 한번 듣고 올게요. 霞灿烂照着我，一抖不够影飘过窗口，就在小镇的街头，数着路灯我一个人走，终究会习惯这种生活，太多的困惑我不想懂，就在没有月光的时候，流星划过我的身后，微风轻轻吹，吹得我心碎，我像风筝飞，被吹得好远，越过了无垠海边，我只想要慢慢飞，微风轻轻吹，谁在流眼泪，我像风筝飞，越过了界限，好远，瞬间我才发现找不到我的世界，点点星光照着我，寂寞穿过我伤口，就在小镇的街头，数着路灯我一个人走，终究会习惯这种生活，太多的困惑我不想懂，就在没有月光的时候，流星划过我的身后，微风轻轻吹，吹得我心碎，我像风筝飞，被吹得好远，越过了无垠海边，我只能够慢慢飞，微风轻轻吹，谁在像风筝飞，别丢得好远，越过了无垠海边，我只能够慢慢飞，微风轻轻吹，不要流眼泪，我像风筝飞，越过了界限，好远，原谅我的慢灵魂，我担心会找 노광중 씨의 느린 영혼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어요.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당시에는 가사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는데 가사를 알고 들으니까 노래가 더 이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도 되게 영어를 바로 듣고 바로 알아들을 정도의 막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 중에 라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죠? 에, 에. 뭔지. 그 노래를 진짜 엄청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사가 그때 상황 내 그거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죠.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쵸. 노래의 영혼과 아, 잼레니의 영혼이 맞물리는 시점이었던 야, 건가. 소울. 진짜 가사가 너무 이뻐요. 맞아요. 저희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해주세요. 네. 저녁 노을빛은 나를 찬란하게 내리쬐고 민들레꽃 한 송이가 창문으로 날아오네요. 작은 마을에 있는 길거리에서 가로등이 몇 개 있나 이렇게 세보면서 나 혼자 걸어봐요. 뭐 어쨌든 뭐 난 이 생활에 적응되겠죠. 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난 알고 싶지 않은데. 달빛이 없을 때는 별똥별이 내 뒷모습을 그리며 지나가요. 작은 바람이 가볍게 불어요. 내 마음이 부서지도록. 나는 날아가는 연이 되어서 멀리 멀리 날아가요. 끝없는 바닷가를 지나서 천천히 날고만 싶어요. 그리고 뭐 작은 바람이 가볍게 불어요.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날아가는 연이 되어서 저 한계를 넘어버리고 싶어요. 많이 멀죠. 별똥별이 그려낸 순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보고 고민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별똥별이 그려낸 순간이라는 게 자신이 꿈꾸던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거지. 있는데 그걸 찾고 있어 얘는 지금 그 날면서 네, 그러니까 아 날면서 자기만의 그 이상적인 꿈속의 그런 나라 세계를 찾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我才发现找不到 나는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我的世界 나의 세계요. 못 찾는다는 걸 안 거지 자기가 꿈꾸던 그 아름다운 세계는 이상적인 세계를 그쵸. 찾기 힘들다는 거죠. 좀 자세히 보면은 가사가 그냥 경쾌하고 막 이렇게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요. 네, 가사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많이 녹여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녹여내는. 네. 그리고 끝에 보면은 뭐 별빛 한 점 한 점이 나를 비추고 외로움은 나의 가슴을 관통해요. 찾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어요. 나의 세계요. 아, 좋아요. 근데 나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되게 많은 그런 감정? 아니, 되게 윤동주 시인의 왜 이렇게 발음을 윤동주 시인이 시를 쓸 때 별, 바람, 빛 뭐 막 이런 소재들을 쓰시잖아요. 그쵸? 되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네. 그런 감성이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이상을 쫓으려고 했는데 못 쫓아갔다 이런 거는 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기억나시나요? 무지개를 쫓는 소년이라는 글이 있어요. 아마 그 제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났네요. 그 소년은 결국 무지개를 쫓아서 끝까지 가지만 결국 잡을 수 없는 거죠. 손으로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잡을 수 없다는 이런 내용.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있긴 하죠. 그쵸. 네, 저도 그렇고. 홍신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사회에 막 나왔고 그렇죠. 여태 동안 제가 살면서 저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정말 많이 만나고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제 기준에서 조금만 부도덕적이고 네. 좀 나쁘고 내 기준에 봤을 때 아 이거 뭐야 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상해 좀 또라이 같아 이런, 뭐야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들면 들면 극도로 싫어하고 극도로 피했어요. 저 그랬어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좋은 사람만 내 주변에 가득한 그런 세계가 내가 생각한 그런 아름다운 세계였는데 나와보니까 그냥 이제 사회로 나왔어요? 그런 사람 천지인 거지 이 사람은. 내가 꿈꾸는 내 기준에서의 완벽한 사람은 없어. 솔직히 나조차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내가 완벽할 수 얼마나 찌질하고 본인이 얼마나 그렇죠. 완벽하지 않은지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좀 충격도 받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이죠. 아직 네. 우리가 인생에 다 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살아가면서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이상향? 그런 거는 뭐 우선 요즘에는 평등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막 평등. 그렇죠. 평등이니까 왜 남녀는 평등하지 않을까? 이 화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세계는 결국 자기 자신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자신만의 인생과 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또 그렇게 그런 날들이 모여서 이상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좋아요. 아, 이렇게 첫 노래로 노광 노래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좋네요. 아, 네. 네. 저도 좋아요. 부끄럽네요. 저 진짜 이 음반 가게를 아직도 자주 가는데. 아, 진짜요? 막 자주 가는 거 아니고 난로구성에 가면 꼭 가요. 저도 데려가줘요, 나중에.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 저번에 제가 저번 학기 때 학기 때 난로구상에 네이처 퍼블릭 지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거기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주말에. 아, 그때가 거기가 거기군요. 네, 네, 네. 아. 거기가 가까워요. 네. 음반 가게랑 그 화장품 가게랑. 네, 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세상에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네. 그래서 사장님 러바 러바 이거 제가 하면 안 돼요? 여자 뽑으세요? 이랬단 말이야 진짜. 네. 사장님이 아 진짜 미안한데 여자애는 안 뽑아 이러는 거야. 그쵸, 막 들고 날라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왜요? 왜요? 저 완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이랬더니 예전에 뽑았었는데 여자애를. 네. 가끔 이제 거기 관광지다 보니까 아. 약간 진상짓을 하는 아이고.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그러면 그래서 안 돼요. 여자 알바생이 자주 울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속상해요. 이제 여자애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신성한 노래를 듣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러는. 그래 이게 문제라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또 있었던 좋은 얘기가 있어. 네. 좋은 일이 있어. 되게 네. 이쁜 얘기 있었는데 어떤 거기 이야기죠? 알바 남자생이 남자 알바생이 있어서. 네. 그냥 내가 오며 가면 물어봤어요. 네, 뭐로. 그쪽도 음악 되게 좋아하시죠? 아, 관심 있었나요? 아니. 아니, 그냥 수다 떠는 거지, 가서. 아니,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뽀 이러는 거야. 어. 아니, 안 좋아해. 이래.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뭐지? 이랬어. 뭐야, 이 사람은? 되게 생활이 급한가? 알바 급한 건가? 단호해요. 순간적으로 딱 이 생각 스쳐 가지고 에? 이랬더니 뭐 I in 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음악을 사랑해 이러더라고. 와 최고네요.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완벽한 음악 가게는 거기야. 아 진짜 미칠 것 같다. 아 이거 어떻게 해. 뭘 사랑한대. 아 나 지금 그 중국 사람들 그 특유의 그 막 아 진짜 이거 쩔지 않아. 뿌 워아이 인웨 장난 아니네요. 뭐 뿌 시환 인웨 워아이 인웨 아 어쩌다라 어쩌다라 놀라 싸라 까라 순간적으로 커. 진짜 멋있네. 네, 제가 방금 흥분을 해서 알았어, 알았어.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알겠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말을 했네요. 진짜 거의 제가 안 갔으면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네. 거기가 제 출발점이었다 생각해요. 특별한 저는. 계기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좋아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谢谢, 라오빠. 아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기적이었어요, 되게. 자체 번역. 되게 자기적이었고요. 아, 뭐. 근데 뭐, 이 가수에 관한 노래를 더 들려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으니까. 네. 캐릭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캐릭터를 가진 가수인지. 네. 제가 간단하게? 되게 귀엽다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 생활을, 잘 쓰는, 가사에 잘 쓰는 편이라고 얘기했고. 네. 뭔가 어떤 캐릭터냐면,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일찍 잠들어요. 그리고 그때 바른 생활을 했네요. 그렇죠.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그리고 네. 친구들이 새벽에 막 전화를 걸면 막 짜증을 내면서 그걸 또 가사에 써. 내가 잘 때 좀 전화 좀 하지 마. 아 귀엽네요. 나는 거기 지금 나는 그때 자고 있어. 너는 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지금 자고 있으니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건 자기도 놀 만큼 놀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가사를 다 쓰고 네. 그리고 굉장히 뭐... 츤데레네요. 전화 받을 거잖아. 제가 전 그 뭐지? 노광중이 나오는 다큐 같은 걸 좀 봤었는데 네. 우연히 거기서 노광중이 아침밥을 꼭 먹어요. 근데 자주 가는 집이 있나 봐. 어. 왜 중국 집이죠. 사람들은 나가서 먹잖아요, 아침을 잘. 그렇죠. 먹는데 뭐 얼마라든지 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요티아오, 네. 뭐 꽈배기, 그렇지, 치킨 꽈배기 같은 거, 두유 이렇게 찍어서 먹고 막 그렇죠,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맞아, 촉촉. 이게 그 요티아오라는 그 꽈배기 비슷한 거, 튀긴 거 거기에다가 또짱이라는 그 두유를 찍어 먹으면 달달한 굉장히 튀김. 콤프레이크 맛이 납니다. 아.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런 거예요. 맛있죠. 맞아, 맞아, 맛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루가프를 좋아하신대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서 먹는 걸 봤는데 네. 아침에 뭐 간단히 먹어요. 스크램블이랑 베이컨 구워가지고 주더라고요.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귀찮나 봐. 역시 스타시네요. 아, 근데 웃겼던 게 네. 주머니에서 뭘 꺼내. 뭘요? 달걀을. 아? 그래서 그 주인한테 줘 이거를. 네. 아저씨나 달걀 프라이 하나만. 뭐죠? 그러니까 거기 원래 가게에서는 달걀 프라이를 안 해주는데. 아. 안 팔아 원래. 네. 근데 얘는 단골이니까 해주는 거야.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면 해주는 거야. 나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가사에 써요. 아, 그런 내용을. 네. 나는 아침을 먹기로 결심했어. 설령 내가 아침밥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네. 먹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을 쓰기도 하고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귀엽네요. 그러면 네, 율진님이 노래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취완팅더 워더그정리. 아, 이 노래는 진짜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면 꼭 한번 꼭 아는 노래죠. 꼭 이 노래는 한번 불러봤어요. 그렇죠. 약간 근데 이게 저희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한국인들이 보통 중국 노래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뭐지? 티엔미미? 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 티엔미미는 그런데 티엔미미는 그냥 국민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노래입니다. 되게 좋아요, 그 노래도. 알죠. 나 더블리즘 되게 좋아해. 알죠. 저 노래 많죠, 더블리즘. 아무튼 워더커션리라는 노래는 직역을 하자면 나의 노랫소리 소개. 그런 네 그런 노래이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듣고 봅시다. 네. 一点点防备，也没有一丝顾虑。你就这样出现在我的世界里，带给我惊喜，情不自已。可是你偏又这样，在我不知不觉中悄悄的消失，从我的世界里没有音讯，剩下的只是回忆。 我的梦里，我的心里，我的歌声里。你存在我深深的脑海里，我的梦里，我的心里，我的歌声里。还记得我们曾经肩并肩一起走过那段繁华巷口，尽管你我是陌生人，是过路人。 彼此还是感觉到了对方的一个眼神，一个心跳，一种意想不到的快乐，好像是一场梦境，命中注定。你存在我深深的脑海里，我的梦里，我的心。 歌声里，yeah, 你存在我。 深的脑海里，我的梦里，我的心里，我的歌声里。 티의 워더거성리를 듣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앞부분의 가사는 당신은 예고도 없이 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또 예고도 없이 떠나가 버렸네요. 이런 내용이고요. 기억하나요? 예전에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었던 그 번화한 골목을.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고 길을 지나쳐가는 행인일 뿐이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하나의 눈빛과 하나의 심장 박동을 느꼈었다는 것. 그러한 예상치 못한 즐거움들은 꿈결 같았고 운명 같았어요. 당신의 존재는 내 머릿속에 깊이 남겨져 있어요. 나의 꿈속에, 나의 마음속에, 나의 노랫소리 속에. 이런 가사예요. 이 가사가 되게 어떤 예전에 사랑했었던 사람이 자신한테 어떤 의미였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 사람은 이런 의미였지. 우리가 서로 낯설고 심지어 잘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의 막 눈빛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가 돼서 공유한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같이 있어도 뭐 딴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서로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닐 때도 있죠. 맞아요. 진짜 그렇죠. 특히 막 이렇게 룸메, 이렇게 같이 룸메랑 생활하다 보면은 애인 관계 아니어도 그냥 막 서로 각자 따로 할 일 하지 않나요? 친구들끼리는? 그럼요. 그죠? 어떻게 그래요, 계속. 같은 공간에서. 그럼. 그냥. 각자 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무튼, 취현팅 노래가, 뭐지? 감칠맛 나게 노래 부른다고 해야 되나? 짤. 오! 짤도 그냥 짤이 아니라, 짤워라. 듣고 있으면 같이 따라 부르게 되는. 맞아, 맞아. 중독성이 진짜. 이 노래 진짜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저도. 다들 조금씩은 부를 줄 알 거예요. 그렇죠. 불러볼까요? 한 소절씩? 딱 한 소절씩만? 혼자 불러. 아, 불러줘, 같이. 시끄러워. 나랑 같이 불러줘. 아, 나 지금 목 아파. 도전해볼까요? 참, 박수 치니까 부끄럽잖아. 니 춘달. 我想想的脑海里我的梦里我的心里我的歌声里 취하셨고요. 굉장히 따라해줘야 돼요, 이분은. 이분 막, 으, 짜에 막 난리 난단 말이에요. 알지. 알죠, 알죠. 아. 아, 그리고. 왜? 이제 마지막 부분 가사에, 世界之道,为何我们相遇? 난다오시 웬펜? 되게 진지하다. 난다오시 웬펜 하는데 웬펜 이렇게 입김을 뿜어. 웬펜 야하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해설만 해드려야지. 뭐하는 거야. 아, 나를 막지마. 돈 스탑. 미안. 이렇게 큰 세계에서 우리는 어째서 서로 만났을까요? 혹시나 인연일까요? 혹시나 하늘의 뜻일까요? 이런 가사거든요. 아, 근데 내가 느낀 건데 중국의 사랑관은 되게 운명을 좋아하는 그쵸, 것 같아. 그렇죠. 점찍어둔 운명.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여기서 밍종주딩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정한 운명. 그렇죠. 네. 되게 많이 나와. 근데 되게 많이 나와요. 모든 가사 중에서도. 맞아. 그렇고 중국에는 운명을 약간 믿는 경향이 없지 않. 아, 인 뭐야 이게 없잖아. 맞아. 있지 않나. 운명을 되게 우상시한다 해야 뭐라 해야지 이거를? 좀 아름답게 하지?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리지님은 운명을 믿나요? 저는 운명을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60억? 지금 70억 인구죠? 야? 7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이렇게 만나서 말을 하고 밥을 먹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인연이 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쵸? 어느 정도? 저는 그냥 다 우연이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저는 제가 그냥 그때그때 만나는 우연을 그냥 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시간 관계상 저의 다음 노래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네,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고요. 우타다이카로라는 그런 맞나요? 제, 그, 네, 맞죠. 아주 유명한 맞죠? 가수. 네, 되게 유명한 일본 가수고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발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틀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역시 왠지 이유가 마그도나르도가 아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마그도나르도. 네, 그렇습니다. 빅구빵꾸. 아무튼 그렇죠. 아, 그, 아, 사실 이 노래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원곡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샘플링해서 리마스터링해서 자기의 버전대로 이번 방송의 BGM으로 나갈. 그쵸, 그쵸, 그쵸. 처음에 이제 뭐야 우리 인트로 할 때 들었던 그 노래고요. 그건 되게 아련하고 감성 슬프고. 터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반전된 팝적이고 통통 튀고 그런 매력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둘 다 천재인 거죠. 그렇죠. 한 명 그거를 아련하게 녹여내고 맞아요. 한 명은 또 그려가지고 완전 발랄한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 타다이카로 거는 노래의 뒷부분에 FYI 그렇죠. 이게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단어도 안 좋고. 그쵸, 단어 아니 뭐야 이게. 약간 WTF 같은 거. 오타한 거 아니야? What the fuck? 세상에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중에? 언니는 방금 전에 응 아이라고 했잖아요. 둘 아이. 아씨, 그게 뭐야? 아 언니가 말해놓고서 이럴 거예요? 아이가 무슨 욕이에요? 아닙니까? 그럼요. 돌 플러스 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 네. 하시는 건지 예, 참...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야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뭐냐면 네. For your information이라고 네. 당신이 모를까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말이야. 참고로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참고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이 가사가 되게 유혹적이에요. 내가 널 꼬실 거야. 너 나한테 전화를 해.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 너 오늘 밤에 못 잘 수도 있어. 도발적이다. 그렇죠. 약간 되게 섹시한 너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갈 거다. 야, 그래서 도쿄 도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쿄 도쿄 도쿄? 아 진짜? 몰랐어. 그 되게 도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쿄를 도쿄 도쿄 이렇게? 응 도쿄 도쿄 귀여워. NRC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럼 일본 사람들 도쿄 얘기할 때 네. 우리처럼 그냥 도쿄라고 안 그러고 도쿄 뭐 이렇게 해요? 아니죠. 도쿄는 도쿄고요. 도쿄는 도쿄인데 그거를 영어식으로 읽은 게 도쿄일걸요. 도쿄.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해했어. 맞아. 그 미스터 택시란 노래 알죠? 네, 미스터 알아요. 택시 택시 그 노래가 처음에 도쿄, 서울, 런던, 뉴욕 이러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래. 그래도 얘네가 왜 도쿄 거리더라고요. 아 나 그 노래 아는 게 내가 아는 되게 친한 일본 친구가 있는데 유코라고. 걔가 유코상 같이 노래방 갔었거든요 중국에서. 네. 카라오케 갔었는데 그걸 틀더니 춤을 추는 거야. 빠밤 빠밤 빠밤 빠밤. 그거 찍었었는데. 아 소녀시대 좋고요. 보고 싶다 유코. 조조시대. 아 일본어가 신났네요 너무. 좀 자제해야겠네요. 한번 얼른 듣고 와야겠어요. 네 그러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FYI를 듣고 와볼까요? 네. 고. 갈까요? 고! 고! 고! Damn right, letting him know. We're sipping Chardonnay. From 2 p.m. on our working day. Jingling, jingling, what, what? Jingling, jingling, what, what? Take me down to the fields where the grass is. Where the grass is. 좀 약간 아카펠라 같지 않았나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좀 흥겨워요. 아, 흥흥흥. 들썩들썩. 좋죠. 네. 네. 그 다음 노래도 되게 공교롭게도 우타다이카로인데 우리가 우타다이카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때 네. 딱 일본 노래를 뭘 소개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도 그 우타다이카로를 생각했고 언니도 똑같이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집을 할까 하다가 언니가 자꾸 나보고 특집하지 말라고 너는 무슨 특집 기회냐고 그래가지고 참았죠. 특집을 할 만큼 뭐가 많지도 않았어 노래 리스트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딱 세 개였죠.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그냥 한꺼번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오늘 약간 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평소보다 조금 한 곡 정도 많은 느낌으로 에이. 다섯 곡 노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뭐 평소할 것도 없는 게. 아 그런. 너 뭐지? 어 뭐지? 이 처음인데 처음 하는 처음 같은 너 뭐지?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나요? 다음 노래. 네, 노래로? 다음 노래는 Comeback to Me라는 노래고요. 돌아와. 아 돌아와줘. 나한테 돌아와. 뭐 자꾸 돌아오래. 가면 가는 거지. 그죠, 제 말이요. 간 사람 쿨하지 못하게 얘기해. 그렇죠. 이미 끝난 건 끝난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 짤짤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 거야? 참. 근데 이게 내용 가사가 자기가 바람 펴서 헤어졌는데 비 오고 이제 꿀꿀해지니까 이제 좀 전애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헤어진 전애인한테 넌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야. 이런 진부한 대사를 개드립을 날리면서 오. 돌아오라 내가 잘해주겠다 오.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별로다. 되게 별로죠. 가사는 별로네. 되게 별로예요. 근데 노래는 신나고 좋은데 아니 이게 뭐 참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아, 자기가 바람을 폈잖아. 자 컴백 투 미가 신나진 않구나. 그죠. 좀 슬프긴 슬픈데 아. 이런 슬픔이었다니 몰랐다. 맞아 맞아. 되게 뭐라 하지? 어 싫어 바람 핀 사람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람 핀 연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럴 리가요. 전 진짜 못합니다. 저도 진짜 아 몸도 마음도 떠나선 안 돼. 그럴 거면 나랑 왜 사겨? 이런 느낌이야 나는. 그냥 그런 거지 뭔가 이게 용서를 했다 해도 문득 열받을 것 같아. 아 그렇죠. 이 새끼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열받는 일이 있는 거죠. 시기가 바람 앞에 섰지. 아 눈빛 봐 무서워요. 나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바람 피고 그렇죠. 또 다음에 필 줄 어떻게 알아? 딱 제가 그 말 하려 했어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 살죠. 네. 하, 자, 그 낙엽만 휙 불어도 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럼 얼마나 내가 괴로워져요. 그, 그러면 맞아. 믿음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그, 있나? 정말로? 네. 갑자기 남자친구분을 찾으시네요. 아,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없으시다고요? 아, 네. 네. 네. 없으시다고요? 네, 네. 아, 노래 듣고 올게요. 아, 예. 네. Come back to me, 으타다이카로. 야. 진짜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노래 들 느껴졌어요? 되게 미안해, 미안한데 다시 돌아와봐. 아, 애절하긴 했는데 딱히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애절만 해,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 난 이런 생각도 들었어. 아, 바람을 피고 싶지 않은데 바람을 피게 된 본인도 얼마나 괴로울까? 과연 피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람은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거가 아닐까요? 되게 죄책감 느끼면서도. 아, 그건 나쁜 거. 그렇게 하면 나쁜 거지. 그러면서 바람 피지 않을까요, 다들?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면서 느껴지는 약간 그런 사악한 즐거움이란 게 있는 법이거든요. 아우, 씨. 그러니까 그 약간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그것만은 하면 안 되지. 그냥 만약에 했다 한들 이제 후회를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힘들잖아요. 노력을 해야죠, 항상. 그것도 일종의 습관인가 봐요. 그럼요. 그런 습관 위험하죠. 네. 다음 노래를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 노래가 마지막 노래죠? 네, 맞아요. 드디어. 네, 드디어 finally. 최후의. 종유. 종유. 라이라. 사이고노. 아, 이 노래도 우타다 히카루 노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2 때 들었던 노래예요. 그것도 제 싸이월드 노래였습니다. 오늘 중학교 감성이네요. 그러게요. 이게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경로는. 근데 싸이월드라니 근데.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걸 했어 BGM으로. BGM으로 해놓고 그러고 난타 공연을 보러 갔어요. 애들이랑. 네네. 학교에서 다 같이 단체 관람 같은 거 가잖아요. 네. 갔는데 거기에 요리사들 나오잖아, 요리사들. 아, 맞아요. 근데 스카프가 다 달라요, 색깔이. 아, 그래요? 노랑색,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억이 생생하시네요. 근데 그 노랑색 스카프를 맸던 그 요리사 배우분이 네.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었어. 우와.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야. 족보 잘생기지 않았어? 이러면서 중2 때 막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 어릴 때는. 그죠. 잘생겼으면 막. 막 괜히 막. 괜히 막 뭐 벌벌 떨고. 우상화 시키고 막. 맞아. 지들끼리 아무것도 아닌데 막. 노란 스카프 오빠 하면 노빠. 나 그때 보자. 애들이랑 노랑이 오빠 이랬어. 그죠. 그래서 다 생각한 게 비슷하다니까. 노랑이 오빠 너무 귀엽지 않아? 이러면서. 내가 심지어 노랑이 오빠의 미니홈피를 찾았어. 뭐야, 스토커 같아요. 나 너무 좀 소름돋지? 약간 10cm 스토커 노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 짓을 할 줄 몰랐다, 진짜. 난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떻게 찾았대요? 없어가지고 내가 공연 너무 잘 봤어요. 이러면서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답방으로 온 거야. 뭘. 그 배우분이. 오셨어. 근데 오셨는데 하는 말씀이? 아, OS, 그 뭐지? BGM이 너무 좋네요. 이 말을 했어. 오. 그래서 더 좋아했지, 그 노래를. 노랑이 오빠의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네요. 잊을 수 없다. 아, 얼마나 잘생기셨으면. 진짜 잘생기거나 너무 예쁜 사람 보면 얼굴 기억을 못하거든요. 나 근데 아직 얼핏 기억나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진짜 귀염상이셨어요. 잘 기억나세요? 그런 얼굴들이? 난 그냥... 진짜 잘 기억을 못해요. 진짜, 진짜 예쁘거나 진짜 잘생기면 길 가다가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딱 보고 나서 딱 지나치면 잊어버려요. 얼굴이 기억이 아예 안 나. 하얘. 아, 진짜? 네. 되게 이상해요. 그러면은 뭐 아는 사람인데도. 아는 사람인데 진짜 예쁜 애들은 진짜 가끔씩 기억 안 나요. 그래가지고. 뭐야, 일종의 충격인가? 모르겠어. 좀 이상한 것 같아. 비주얼 충격? 그런가요? 넌 너무 이뻐. 그래서 기억 안 할 거야. 근데 너무 못생기면 진짜 기억 너무 선명하게 나고.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아, 외모로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그래, 인상의 너의... 그 기억 메모리 속에 남아있지. 무의식이 잘못했어. 이러지 말자. 많이는 그치? 평등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그런 추억이 담겨 있고요. 제가 유일하게 부를 줄 아는 일본 노래예요. 아, 정말요? 네. 노래방 가면 가끔 부르거든요. 근데 이 노래에서 보면, 가사가, 그 영어 가사가 있는데 어디더라? 아, 러브송그? 러브송을 일본식 발음으로 러브송그라고 해요. 근데 그게 박자가 그렇게 불러야 맞아떨어져. 그쵸.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그러죠. 꼭 그렇게 꼭 그래야만 하니? 일본식 발음으로 불러야겠니? 러브송그가 어디 부분에 있는지 확 좀 주의하면서 들어주셨으면 더 재밌겠네요. 네,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같이 불러주셔야지 이 노래가 완성이 됩니다. 아, 불러주실 건가요? 시끄럽습니다. 러브송그! 자꾸 부르라고 하시네요. 아니, 한 번쯤 들어보고 싶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막 유일하게 부를 줄 안다는데 아니, 이럴 때 시키죠? 언제 시키겠어요? 포기를 모르시네, 이분이. 당연하죠. 전 포기를 모르는 여자입니다. 포모녀. 그게 뭐야? 도전. 아니야. 딱 나는 20초만. 하란다고 막 하는 그런 쉬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뭐랄까 약간 요청이랄까 리퀘스트. 아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받으면 잘 못합니다.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네. 다음에 충분한 기회로 연습을 하시고 이제 하도록 합시다. 아 근데 내가 리퀘스트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 네. 사연 안 봤나요? 사연은 슬슬 받도록 하죠. 뭐 들으는 사람이 있어야지 봤던가 하겠죠?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메일 주소를 뭐 남겨놔야 되나요?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지금 새 팟캐스트를 등록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제 기억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올리고 나면은 저희가 이메일 주소 같은 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러면, 많이 많이 사연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예쁘게 읽어드릴게요. 네. 이 노래는 가사를 봐야 하나요? 가사는 First Love라는 딱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First Love. 아, 첫사랑. 너는 잊지 못할 내 첫사랑이다. 네. 그냥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아, 잊지 못할 첫사랑이다? 네. 끝. 너는 내 첫사랑이야. 첫사랑이 좋은 못해. 기억인가요? 나쁜 기억인가요?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당신과의 마지막 키스는 담배 향기가 나요? 어떻게 좋을 수... 씁쓸해서 애달픈 향기. 이러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 누구를 사랑하는... 생각할 것인가요? 당신은 언제나 내 사랑일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랑한 사람이 담배 폈던 거지. 흡연자였던 거지. 왜 그럴 수 있지. 흡연자가 얼마나 많대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네. 물론... 그런 거죠. 약간 담배를 왜 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는데 끝날 때가 되니까 씁쓸한 그런 마음을 주체를 못한 거죠. 그분께서. 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딥한데 그거. 되게 디테일하지 않나요? 되게 그 사람의 마인드를 들어가서 내가 파고들어서 아주 막 그럴듯하긴 해. 그렇죠.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 얘랑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진짜 뭔가 놓치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사귀긴 좀 그렇고 막 이러면서 애 혼자 담배 열심히 피고 나서 또 키스를 한 거야. 아 쓰레기네요. 결론은 쓰레기인 거야? 왜 이렇게 오늘의 결론 다 쓰레기야? 나도 쓰레기고 그 사람도 누구 다 쓰레기네. 에브리바디 쓰레기. 부정적이에요 우리. 아 이러면 안 돼. 첫 방송부터 이렇게 쓰레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너무 난무하네. 아까 욕을 하셨나 진짜. 윤진님 좀 왜 그러시죠? 아니 큰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의식이 한 거야? 내 주둥아리가 잘못했네. 아 때리지 말고 그럼. 내가 잘못했네. 놀랐어 나 진짜 지금. 너무 찰싹찰싹 때렸어. 아 그러면 아 속상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노래 불러줘요. 자 이제 듣고 올게요. 무슨 노래죠? 에 오토다이카로의 First Love 첫사랑입니다. 가도마다 거인이 무지대. 듣고 왔네요. 되게 아련한 노래인 것 같아. 아련 아련. 이거 노래방에서 부르면 꽤 괜찮다. 진짜요? 누구 앞에서 부를 건데요? 누구한테 불러줄 건데요? 아 분위기 잡고 막 그렇게 막 사귀고 너 키스. 근데 웃긴 거 해줄까? 나 뭐? 앞에는 안 부른다. 아 진짜요? 너무 낮아서 안 불러줘. 아 진짜요? 나도 부르면서 힘들었어. 따라다니기 힘든데? 불러놓고 나오면은 잠깐만? 아, 나도 되게 낮으면 돼. 뭐지? 아 절점프 마디점프 마디점프 막 하고 마디점프 어, 부르면 아. 하다 싶으면 마이크 가져와서 부르고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부를 수 있어요. 아, 되게 싫겠다 듣는 사람. 쟤 뭐하니? 노래 안 부르고 이러면서 지 부르려고 그냥 다 어, 아 뭐지 쟤는 지에 맞춰서 네 아 이렇게 오늘 소개할 노래 다 소개했네요. 그쵸 드디어. 아 힘들었어요 솔직히. 아니 오늘은 진짜 비공식 첫방보다 훨씬 힘들었던 네. 그런 비공식 첫방 때는 저희가 막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생각 없이 막 던졌죠. 네, 진짜 의식의 흐름 따라. 그쵸 의식의 흐름. 좋아. 근데 오늘은 이제 나름 첫방이라고 짜임새를 좀 노려봤는데 엉망이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노리지 말기로 해요. 우리 뭘 노립니까? 그래 오히려. 그냥 막 나가는 거지. 인생 뭐 있습니까? 락앤롤이야. 웃긴 게 우리 둘 다 되게 뭔가 분위기 영향을 잘 받나 봐요. 아 맞아 좀 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난 몰랐는데 내가 좀 그런가 보다. 아니 우리가 원래 처음에 스탠드만 딱 켜놓고 노란 불에서 약간 은은한 분위기에서 했는데 어. 미친 줄 알았어. 재미가 너무 없어. 축축자도 너무 졸리고 어, 우리가 무슨... 아. 진짜 이거 하면서도 너무 졸린 거예요. 듣는데 다시 할까? 막 이러고 어, 다시 할까? 다시 하자.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불을 켜고 밝게 라이트닝! 밝은 상태에서 다시 아 다시란다 그냥 이어서 했더니 좀 밝아졌어요 분위기가. 그나마 네 항상. 우리는 막 나가야 되네. 그죠 약간 조증의 그걸 텐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오늘 방송에서 초반부에 좀 재미가 없었더라도 노잼 이해해주세요. 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좀 정신없게 놀아볼게요. 그래요? 네. 놀아보나요? 무슨 말 하려고 하셨던 거죠, 방금? 네? 아니... 그 막 있잖아. 아, 그... 아... 까먹었구나? 네. 됐어, 그럼. 그래, 미안. 알았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첫 방송을 잘 마치게 돼서 다행이고 네. 들어주셔서 여태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을 다 들어주시고 사랑해. 나도.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영혼이 없어. 영혼 넣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땐 좀. 그래, 고마워요. 네, 그래요.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네, 새벽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야. 조금 기다려주시고 야. 더 좋은 노래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몸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새벽 2시를 조심해. 조심해. 안녕. 바이바이.